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황 목사 돌아왔습니다. 우리 방송 제목이 비밀의 제지요. 여러분, 우리 방송 제목을 비밀 해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뒤늦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손수건으로 기록된 말씀이 가려졌다 덮여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구약에서. 그리고 또 바울의 입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의 비밀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지 있고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매일의 살림살이를 살아나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하늘 구속사적 의미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는 가운데 내가 직접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보고자, 그런 뜻에서 비밀 해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뭐 복음이라는 주제는 뭐 기독교, 뭐 믿음, 아니면 뭐 기도, 구원, 이런 것처럼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여서 사실은 방송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복음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어느 한 부분만 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말이에요. 지금 연일 그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 연일 그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그 좋은 소식이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 문제들이 혹은 말썽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행정명령 내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연방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민자들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처음에 내렸던 명령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일곱 나라의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저지하겠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다시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민자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주류가 유러피안 백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러피안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하고, 또 유러피안 백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럽에서 건너온 그 백인들과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부 뭐 다 못돼 먹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뭔가 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거주와 이전의 자유 정도는 있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가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허용이 된 사람들에게 갑자기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그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 하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그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기본 그 정신과도 부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러피안 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데모를 하고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한 거를 하고 그러는데 뉴스를 아침에 보니까 말이에요. 참 어리석다 트럼프가 이것이 이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로 연방법원에 의해서 거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경우 트럼프가 있게 될 그 타격은 심상치 않은 정도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럴 때에 그저께 미국에서 100명의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난민 유입 거부를 규탄하는 광고를 내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말이죠. 적어도 한 주에서 한 명씩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일을 벌이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단 간의 신학의 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말이에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주의 진영과 은사주의 진영 이렇게 나뉘어져요. 복음주의 진영은 그 침례교가 이제 가장 크니까 침례교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장로교하고 장로교는 그 교단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쪽이 이제 복음주의고 그 다음에 감리교하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은사주의 교회인데 이 복음주의 사이드에 있다고 자처를 하는 침례교회에서도 여전히 오순절 성향을 보이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이제 제일 큰 교단들이 장로교단이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단에서도 은사주의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이제 제법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점차 이제 교단 간의 신학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과연 미국인데 여기서 그 침례교와 장로교 주로 이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될 텐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순절이나 장로 감리교회 사람들까지 포함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복음주의 지도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신문에 보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라는 신문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난민 유입 거부를 규탄한 광고를 시키려 했다. 적어도 100명인데 적어도 각 주에서 한 명씩은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보니까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니까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뭐 박근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에 대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왕력대해 하지 말라. 이전부터 박정희를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5천년 역사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며 그 다음에 세계에 뭐 에서도 유례가 없는 1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박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펼치고 매년 제사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또는 권력을 추종하는 거짓 예언으로 기독교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용기 씨 동생 조용목 씨가 매주 말이죠. 그 애국 집회라고 하는 곳에 적극 참여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장시인의 모 교수가 뭐 굉장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 정신 나간 것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박근혜의 그 임기 보장을 위해서 자기는 그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했죠? 김초롱? 김초롱인가? 뭐 그런 교수라고 하는데, 장신대래요, 그것도. 그, 총신도 아니고 장신대래는데, 장신대는 그래도 나름, 뭐, 짱돌도 던지고, 이전 같으면 그랬던 그 학교였는데 말이죠. 이런데 교수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놀라워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치도록, 자신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목사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싶을 정도의 말을 막 해대는데, 한국은 두 개의 적과 싸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내부의 적이 양산됐다. 그것은 바로 1980년도 광주 사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역사적으로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그 역사적 그 사건에 대한 이름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학생들이 학원과 노동 현장에서 마르크시즘과 레닌주의를 학습하면서 자생적 공산주의로 성장했다. 1986년 등장한 주사파는 운동권의 압도적 다수가 됐고 남한의 공산혁명을 위해 북한 노동당 인민해방군과 적극 협력하여 남조선 해방을 수용하려는 사람들이다. 중략. 지난 30년간 양산된 친북 세력이 탄핵을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친북 세력을 세우려 한다. 이들의 시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머지않아 종말한다.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여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대미문의 반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그 권력을 추종하는 거짓 예언으로 기독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는 이 부패한 성전 브로커 교회를 향해 채찍을 드실 것이다. 참 얌전하게도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저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두 나라에서 2월 9일과 2월 7일에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집단 행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들이 나름대로 교계의 지도자들일 텐데, 이들의 행동을, 여러분들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행위라고 굳게 믿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적이라고 믿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음, 이런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딱 이런 월딩을 그대로 쓴 거는 아니지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비성경적이다. 십자가의 도를 해치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 신자들을 미혹한다. 왜 정치를 하느냐 등등의 이야기로 복음을 훼손하는 목사로 그동안 많은 말들을 들어왔어요. 제가 사는 달라스 같은 경우는 아마 단한 사람도 안 빼고 목사라면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싶어요.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새로 이제 저도 여기 이제 발을 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새로 그 이후에도 교회가 더 들어섰고 말이죠. 또 그동안도 여기 세계 최대 규모의 최고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 규모로 최고 큰 신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진보 신학교가 또 있기도 하고 또그 밖에 작은 여타의 신학교들도 있어요. 감리교 신학교도 뭐 웨슬리안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신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목사나 전도사 학생들이 유학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때 단한 사람도 저에게 지지표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요 정도 말을 한 사람은 있었죠. 목사님 같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근데 이게 진심에서 한 말이 아님을 금세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혀 동의를 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행동을 하면 했지. 그래서 그냥 얼굴을 마주쳤을 때 그때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말이 있지 싶더라고요. 주로 이제 저보다 그 목사들이 나이가 좀 적은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또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그냥 친하지도 않은데 말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나마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극적 동의를 표하기보다는 뭐 어렸을 때 신학교로 들어가서 전통적인 교회 내의 그 가르침들 그러니까 가톨릭이 전통을 성경처럼 진리로 가지고 있듯이 개신교 내에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내 전통들을 진리로 굳게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한 그 논리적, 신앙적, 성경적 비판을 가했을 때 그들의 신앙 논리가 부서져서 그래서 매우 아프지만 잠시 동안 동의를 표한 사람은 있었어요.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데 결국 그 자신들의 종교적 안위를 누리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복음 가운데서 자신이 가졌던 그 율법을 송두리째 뜯어내고 말이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를 거부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길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단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라스 지역에서는 단한 사람도 없다고 보아지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정치 행위를 하고 종교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이나 저지르고 또 입에서 하는 말들이 뭐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따위에 비성경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뭐 이랬다. 복음을 훼손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저를 비판했었을 때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있었을 거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을 저도 이전에 복음인 줄 알았었고 여러분들도 이전에 복음인 줄 알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비밀의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작은 제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무슨 말이 나올 것임을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게 워낙 큰 주제다 보니까 다 다룰 수는 없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제목으로 달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시지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오늘도 지금 메신지는 잊어먹었는데 오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정확치는 않았어요. 우리 김쌤하고 김노아 목사님하고 모임을 주선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섭리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더 깊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었죠. 그래서 좀 날선 비판의 말씀들을 우리 김쌤께서 좀 던지실 거고, 그래서 그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막 불을 껐다라는 거죠. 불을 껐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노아 목사님께서는 이제 꺼진 불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막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있는 믿음 다 죽이고 있었고, 자신은 죽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신앙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 그 믿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했다. 이제 지난주에 그랬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길게까지 모임이 진행이 됐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였다면 그렇게 모이지 싶습니다. 이게 교회 내 전통으로 살짝 자리 잡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마구 쏟아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더라. 요즘 설교 25분 넘게 하는 사람들은 자살 행위를 하는 거다, 자살골 놓는 거다, 이렇게 설교할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들을 막 진행해 나가는데 몇 시간씩 하더라라는 거죠. 몇 시간씩.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어떨 땐막 10시간 이상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 1박 2일도 진행도 해보고 그랬다라는 거죠. 전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한국은, 제가 미국에서 살아서 그래요. 그런가 본데, 여기서 오래 살아서, 한국은 멀어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KTX 타면 금세금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모임에 좀 참석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방송만 듣고 제 설교만 들어서야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말씀도 좀 들으셔야죠. 우리 김노아 목사님께서는 저와 같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는 있지만 정통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신학적으로 저보다 더 진보 쪽에 속해 있는 것 같고, 전 진보 쪽이 전혀 아니죠,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다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 십자가 대속 죽음도 믿고 말이죠. 그거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최종적 궁극적 형벌인 죽음을 면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옛날에 진보 신학을 하셨다, 이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어서 진보 신학에 관한 지식도 있으신 데다가 아마 좀그 저보다는 신학적으로 좀어더큰 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더 확장성이 있으신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김노 목사님을 만나시게 되면은 오히려 저에게서 접하지 못했던 더 귀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 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짜증이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붕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붕괴됐다가 다시 세워져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전히 깨뜨리고 부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비평으로 인해서 특별히 역사적 비평을 통해서 뭐 성경 형성 과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김쌤께서 어떤 성경 그 구절들에 대한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한 그 당시의 정황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복음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이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오셨다.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어떤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계획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 하실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으시다가 너희 때는 이미 준비되었으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죽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자진 입성을 했어요. 스스로 죽으러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달려 죽을 계획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만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달려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있죠. 그리고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셨을 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오셨다. 근데 그 플랜이 나무에 달려 죽고 사흘 안에 다시 사는 플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기 예수로 태어난, 즉, 육신의 아기로 태어난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 땅에서 보여주심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종교인들, 그때 이제 유대교도들이죠. 종교인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안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사건이,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흘 안에 다시 사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안에 다시 사신 것이 여러분들 삶의 어떤 모습, 어떤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실천적인 분이세요. 이론적인 분이 아니라. 제가 이걸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을 한 건데, 여러분, 제가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많이 까먹었다는 거죠. 제가 한국말 단어나 표현 수준이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그 할랄 음식이라는 거를 먹었어요. 제가 개척한 식당인데, 새로 개척한 식당이에요. 그 여기에 그 미국에는 주립대학이 있죠. 한국엔 국립대학이 있듯이 주립대학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워낙 잘 돼 있는 데라 그 이제 주에서 공립학교를 만드는데 주립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립대학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각 시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도 주립대학이 있어요. 이 텍사스 주립대학이. 그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는데 알링턴이라는 시에 있거든요. 그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달라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달라스 인근에 여러 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링턴인데 달라스 카우보이 풋볼팀하고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팀의 구장이 있는 도시예요. 알링턴이. 원래 얼빙이라는 데 풋볼 구장이 있었는데 알링턴에서 뺏어갔어요. 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더 멋지게 져놓고 말이죠. 이전 구장은 다 해체해버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대학교가 있거든요. 주립대학. 거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레바논 식당이 있어요. 레바논 식당이라고. 우리가 중국 음식을 여기서는 Chinese restaurant 그랬는데 중국집 중국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집이죠. 레바논 집. 레바논 음식. 그러니까 이게 그 할랄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 근처라 그런지 값이 싸요. 싸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요즘 뭐 단 거를 좀 먹으면 안 되고 튀김도 좀 가려서 먹고 뭐 그렇게 하는 편이어서 당뇨 때문에 그 거기 음식이 좀 건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좀 먹고 그러는데 가서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전화기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건 비밀의 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써주셨으면 해서 사실은 만들었어요. 할랄 음식을 먹는 것들이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할랄 음식 먹는 목사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짧게 동영상을 몇 초짜리, 10몇 초, 20몇 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다섯 개를 해서 하나를 뭉쳤어요. 그랬더니 한 1분 얼마가 되던데, 그거를 제가, 어제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온 게 밥인데 라이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밥인데 라이스라고 그러고, 밀 전병인데 밀가루 전병 이랬어요. 이게 참 여러분들께 죄송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는가?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그리고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사실은 어떻게 실천되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천적이신 분이다. 이론적인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미국 목사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God is very practical.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우 practical하다. 매우 practical하다. 이걸 제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은 매우 실천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앙을 신자의 삶을 사는 걸 practice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practice가 practical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파생된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질문을 갖는 것이 좀 한국어로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 괜찮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실천이 되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성경을 보시자고요. 성경 보면 야고보서를 가보시자고요. 야고보서 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신 바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1장하고 2장에 한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듣기만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렇죠? 듣기만 하고 살고 목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기를 굉장히 강요했었어요. 그리고 강제했죠. 강요하고 강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설의 누이가 누구죠? 또 까먹었네. 나설의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가 그 예수를 대접하려고 했죠. 손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청종했더라 하는 것 가지고 그 목사들이 일단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여자 집사님들은 부엌 일을 많이 애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엌 일도 미리미리 와서 다 해놔야 되고 설교 시간에 들어왔다가 기도할 때 살짝 빠져나가서 이제 막 상차리고 하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워낙 강경하게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강경하게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고보서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 이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놓고 있어요. 사실은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놓고 있는데 그게 27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해놓고 2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실제의 경건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건 어떤 거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을 해놓고 있죠.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키죠? 이거는 이건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나눴던 말씀 로마서에 가서 보면 제가 아예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로 행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첫 번째 행함이었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뭐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뭐 그렇다고 더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한 것이라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놓은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분별을 할 수 있냐면 이 세대 풍조를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것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것, 하나님께서 법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에 어긋나는 그 세상 것, 그것을 배우지 않는 거죠. 그게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오늘 목이 타네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아들과 과부들은요. 고아 과부는 사회 약자들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할 때 고아와 과부를 등장시켜 말을 하거든요. 물론요.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고 그들의 생존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을 정도의 거의 사회에서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구름이 등장했을 때 하느님이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구름이라는 걸 등장시킨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고아와 과부는 장치로 말씀하신 것이다. 당시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쉬웠던 것이 고아와 과부들이고 지금은 고아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 혼자 산다고 해서 지금 현대에서는 가장 사회의 약한 골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부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과부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인식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는 장치로 성경에 두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장치, 즉 어떤 거였냐면 사회의 가장 연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할 때 고아와 과부를 등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들의 연약감을 돌아보는 것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음이 삶에 실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차별했었더라라는 거예요. 차별했었더라. 그래서 2절서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데 1절을 읽어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영광의 주,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거라는 거죠. 2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부자, 즉 권세자, 부자가 권세자들이죠. 그 부자와 힘없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 5절 보면 본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을 믿음으로 부요케 하셨잖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가난한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은 누구냐면 다름 아니 부자들이다 라고 고발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부자와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2절서부터 4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가볼게요. 뭐 고관 대작들 그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죠. 눈조장 찍으러 다니고 그들 앞에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학력도 좀 높고 인물도 좀 좋고 말도 좀 잘하는 데다가 부까지 거머쥐고 있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그들과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말을 하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 앉든지 하오 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러더라. 우리도 좀 학벌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쏟아내거나 언변이 좋아서 화려한 말을 잘 논리적으로 구사를 하고 거기다 인물까지 좋은데 말하는 억양이나 톤도 여전히 부드럽고 말이죠. 게다가 돈까지 있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 보다 사실은 그런 외형적인 면들을 더 고려를 해서 그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은 사실은 그래서 법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장본인들인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난한 자를 이토록 업신여겼습니다. Dishonor, 전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이와 같이 차별을 하면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차별을 누구를 한다고요? 1장에 가서 보니까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가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말을 하면서 그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힘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그 한국 사회에 진영 논리가 너무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거죠. 진영 논리가 저를 정치 목사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진영 논리의 시각으로 보아서 그래요, 저를.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기독교인들 역시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영 논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는. 이 진영 논리가 진영 논리를 갖게 되면 굉장히 배타적이 돼요. 배타적인 건 구별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건 나름대로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배타적 경계수역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아무래도 땅덩어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해놓고 이게 내 바다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바다니까 내 바다에 들어와서 하다못해 생선 몇 마리라도 잡으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배타적 경계수역을 이렇게 그 힘 있는 그 부자 나라들이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 언제 지들에게 줬나요? 우리 지구인들에게 주셨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코 하나님 법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배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하고 하는 법들, 그런 법들은 결코 신앙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져있게 되면 아무래도 배타적이 된다. 이와 같이 배타적 경계수역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이대므로 자신들만의 바운드리를 설정하고요.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올 곳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율법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벌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40에 가만 매를 막 때리기도 하고 태장으로 치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이 배타적 경계수역을 교회들이 설정하고 있더라. 어떤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유대인들이 만든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율법 강령. 그것이 제가 미시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탈무드는 그 미시나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 내 강령들을 만들었어요. 뭐, 한기총 내에, 교단의 어떤 교단 헌법, 뭐, 교회 내에 무슨 헌법, 뭐, 당회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합당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저 법조항, 외식적인 법조항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 이게 베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좀 더 교단을 떠나서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어긋나면 마녀 사냥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은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이 불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이고 너무나도 악마스러운 것이어서 제가 오죽하면 매우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저는 도구마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교리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구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교리에 벗어난 은혜는 은혜조차가 아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값싼 은혜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저기에 있는데 보네퍼 죄송해요. 보네퍼, 그렇죠. 보네퍼는 값싼 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아예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란 소리도 하지 않고 아예 은혜가 아니다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그마, 즉 교리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까지 그 교리는 만에 하나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면 차라리 교리를 버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교훈이라고 하는 것, 닥트린, 그 교리라고 하는 거, 성경이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교훈은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원리화하고 조직화한 닥트린, 이걸 교훈이라고 우린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쓰여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인권과 자유를 해치는 것이 된다면,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인권과 자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사람에게 부여된 인권과 자유가 해치는 일을 목격하고도 외면하는 그러한 교리들은 버려라 까지 제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버리셔야 한다. 그렇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늘 섭리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나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과 자유를 해치는 것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치는 것을 외면하게 하는 교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을 때, 교리를 주셨을 때 그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자체는 옳지만 교리의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리 적용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매우 강경하게. 그렇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다라는 거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너희들도 건져내잖아, 이율법주의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베타적 경계 수역을 설정해 나름대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어느 교단이고 막론하고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배 중심주의. 뭐 이거 헤어나오질 못해요.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들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해요. 조그만 교회. 그러면 월급도 별볼 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헴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온 목사들 가운데서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적어도 목사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없이 그걸 유지하다가 도무지 살 방도가 없어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나중에는 대다수지만 뭐 그런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교회도 잘 안 되고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뭐 으쌰으쌰 하는 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대형교회에서 말하는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교회 가면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새벽 기도에 없고 목사 뭐 새벽 기도에 좋아하는 목사 같은 경우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 때 나와달라 그러는데 사정사정해서 수요 예배 가보면 없고 어떨 땐 사모님 앉혀놓고 설교하고 앉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뭐 일요일인데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날 막 예배가 시작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뭐 5분쯤 지나서 한두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이제 그 무슨 뭐 흔히 말하는 준비 찬송 앞에 노래 좀 먼저 하잖아요. 그거 하면 끝날 때쯤 이제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사들이 말이에요. 이놈의 예배를 붙들고 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못 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목사가 어딜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그냥 굴러가요. 당분간 좀 교회를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식년이라고 자기들이 왜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목사가 안식년을 가져야 하나요? 도무지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들이 1년씩 휴가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그렇죠? 박근혜가 그 국회에 그 법안 발의를 네 건밖에 안 했고 출석률이 1%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언어주는 보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한 게 일주일에 이틀밖에 공식 일정이 없었다면서요. 정말 10분 단위로 공식 일정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죠. 어떤 주는 정말 이틀밖에 공식 일정이 없었대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관제에서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무슨 말씀 드리다 이렇게 넘어갔나? 점차 심해집니다. 저도 약을 슬슬 찾아 먹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지 그 목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목사들은 이렇게 툭툭 빠져버려도 심지어 1년 정도 빠져버려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빠지면 난리가 나죠. 자기들이 예배 늦게 나오기도 하고 뭐 정말 있는 대로 게으름을 다 피우면서도 목사가 늦게 나오면 바로 손가락질을 하죠.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런 정말 그 형편없는 지경에 처해져 있는 쬐끄만 교회 목사들이 예배는 죽어라 드려야 된다고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근데 한 번만 드리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수요, 금요, 새벽 해가지고 이거 뭐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 혹은 분위기 아니면 전통 이것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사실은 들이대는 거죠. 굉장히 율법적인데 그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들이대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배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하는 거랑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 1장 6절에서 8절까지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교회를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여기서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대요. 그런데 뭐 자신이 전한 복음과 복음이 차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다른 복음이라고. 근데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 위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놀란 건 뭐냐 하면 그런 저주받아 마땅할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나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을 듣더니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더라. 이 사실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뭐죠?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 제가 6절에서 8절 읽어드렸잖아요. 2장 시작하자마자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4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며 종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와 종 이런 개념이 성경엔 내내 대척점에 있으면서 충돌을 벌이며 구속 섭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자인 우리를 노예, 죄의 종이죠.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어떠한 일을 벌였어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강요를 받았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 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지. 그 할례가 너희들의 구원받은 자의 증표야. 구원받은 자라는 증표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강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도들,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것도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율법. 그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동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육신의 짐을 지어주신 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뭔가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육신을 입은 내가 실천하기는 사실은 짐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은 사실은 쉽고 가벼운 것이더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어긋난 자신들의 전통, 그렇죠? 세대의 가르침, 세대라고 통칭되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거잖아요. 이 할례는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로부터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뭐, 그, 우리가 내가 총대 맬 개를 십자가를 질 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잘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을 때, 아, 육신의 고통, 정말 이 지긋지긋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는 그 노동에서 뭐 40시간만 일하면서도 먹고 사는 노동하는 것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생들이 살다가 겪게 되는, 그 짐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것이 꼭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율법 때문에 갖게 되는 삶을 옥죄는,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18살 때, 만으로 18살 때 시집을 오셔서 19살 때 첫 아기를 낳으시고, 거의 25년에 걸쳐서 11을 자식을 낳으시고요. 저와 제 동생 사이 하나가 제가 기억도 없을 때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4매인데 거의 25년에 걸쳐서 11을 낳으셨으니까 낳고 또 임신하고 낳고 또 임신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그 아침형 인간인데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누룽밥을 찬물에 말아주곤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요즘엔 좀 안 그러는데 원래 몸이 뜨거워서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걸 아셨던 저희 어머니가 항상 누룽밥을 차갑게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저에게 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새벽 4시에 그런 거 먹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워낙 일찍 자서 가끔 밤 12시에 깰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서 보면 그때까지 못 주무시고 양말을 꼬매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온 아버지 밥상을 차리시거나 아니면 이미 대학교에 들어갔던 우리 큰형님 밥상을 차리거나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도 밥상을 몇 번 차리시는지 모르고, 우리는 김장을 했다 하면 200포기는 돈이 없는 해에 한 거고요. 많이 하면 300포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무 한 접반하고 고추는 뭐 100근씩 막 사다가 잘라서 고춧가루 만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많이 어렸을 적에 돕고 그랬거든요. 그 매주 띄워서 된장 큰 거, 고추장 큰 거 한 알씩 막 만들고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인습.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사신 거예요. 아내로서의 삶이 별로 없으셨어요. 엄마로서의 삶과 며느리로서의 삶이 거의 다 있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였죠? 이게 뭐죠? 율법. 인심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인심이라고 하는 율법. 그렇죠?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그렇게 해야만 돼라는 거잖아요. 며느리야, 넌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많은 게 다복하다고 했잖아요. 다복은 그 아들을 낳아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누릴 사람은 복인지 모르지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난 그 어머니들이 그게 뭐가 복이에요? 몸만 다 망가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좀 자꾸 생각이 나서 말이죠. 22년생이신데 8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으로 64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인생 같지 않은 인생 사시고 삶 같지 않은 삶을 사시다가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인습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만든 그 인습이라는 율법에서 내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케 해주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들이 너무나도 빨리 다른 복음을 듣고서는 할례를 강요받았는데, 율법을 강요받았는데, 강요받은 대로 그대로 살더라. 이걸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2장 19절에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사실은 죽지 못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율법적인 율법 있잖아요. legalistic law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아직도 바울의 안에서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는 이미 그 율법을 버린 바 된 거와 동일한 자격을 얻은 자유자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자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은 그들을 죄의 종, 즉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몰래 스며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하는데 강요를 하는 대로 받더라라는 거죠.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안타까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으니 안타까운데 형제들이여,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 다시 말해서 율법적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율법적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율법적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앞에. 그래서 보면 그 율법적 행함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에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은 이미 들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조상이 받은 법에 대해서 실천 강령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건 율법대로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바다. 근데 구체적으로 또 말해요. 여러분들이 들은 줄 알기는 알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이와 같이 실제로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건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면 그 어떤 거라고요? 율법대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에 따라서 지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져서 장신대 교수 같은 그딴 말이나 하고 지금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에 왜 나가서 애국집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경고망동을 일삼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근본주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근본주의 특징. 이슬람 근본주의하고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발흥을 했고 미국에서 18세기 중엽에 시작이 됐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더니 19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18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크게 발흥을 했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 미국이 근본주의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근본주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참 여러분들 받아들이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반공주의가 들어가요. 반공주의가. 그래서 서방 국가의 유일한 반공 국가가 미국이라니까요. 공산당이나 사회당, 노동당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반공주의가 있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솔리니도 그렇게 반공주의자였다면서요? 아무튼지 맥아더도 그랬고 원래 독일처럼 그 일본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반공주의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나눈 거다라는 그 역사가들의 설이 있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들의 설이 있어요. 독일은 원래 8개로 잘라놓으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답니다. 뭐 그게 거의 사장된 이야기긴 한데 저도 어디서 한번 들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잘라놨는데 일본도 이제 그 무장해제를 시키고 군대를 조직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난 이후에 일본을 자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을 자르지 않고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의 혐오를 드러냈던 미국과 그다음 맥아더 장군의 그 의견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것이 미소의 결탁이었다는 거죠. 미국 소련도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영향력을 그때 극대화했다라는 거죠. 피 흘린 건 사실은 중국인데. 아무튼지 뭐 그랬다라는 설이 있어요. 설인지 썰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공주의가 미국의 근본주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한국의 직수가 돼가지고 진영 논리를 형성해 버린 거예요.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정치 목사가 됐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극우 꼴통들을 비판하는 말이 많다 보니까 뭐 야당 지지 정치 목사 이래 버린 일들이 달라스에서 일어났었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전 진영 논리를 아주 혐오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배타적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를 아주 모질게 각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십자가 들고 애국기 들고 성조기 들고 할리우드 거리에 행진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도 보시라고요. 나의 정체성 확보를 어떻게 하죠? 내가 나로서만도 정체성이 확보가 돼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막내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you need to be identified as individual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게 한국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어로 설명하는 게더 좋을 듯 해서 한국말이 어려운 말을 잘 모르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네가 개인으로서, 한 개별적 객체로서, 존재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네가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서 네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들이 설정이 되는데 그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너의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과 남편의 친구들과 관계를 잘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가 너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확보하는 것도 네가 너로서 객체 너의 개별적 존재로서 확보해야 할 설정해야 할그 정체성과 더불어 동일한 무게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미국이라는 사회 이 사회에서 너도 세금을 내고 살고 뭐 이래서 네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투표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네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국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쭉 해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문화적으로는 미국인에 가깝지만 미국인에 가깝지도 않아요. 이 아이들은 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또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말을 해 주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내가 나로서 개별적 주체로서 정체성을 개별적 주체로서의 말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부자와 권세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이 다르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일부로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 가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저 율법주의에 함몰되어져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고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들으실 말이 어떤 게 되냐 하면 나는 이미 너희가 가져온 재물에 배가 부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 끔찍한 말씀을 들으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살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더냐라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든가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관해서 한 부분만 찾아본 것이 여러분들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참 동안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갑들이 갑질하는 그러한 그 구조적 모순을 띈 사회란 말이에요. 어딜 가나 갑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딜 가나.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대로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맞서서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법정에 끌고 가는 과부와 고아들로 상징되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부자들과 권세자들에 맞서고 항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지고 그런 것으로 하늘의 구속섭리 즉 십자가의 도를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사회에 전달해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실천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이 구체적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또 전한 듯해서 외람되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각성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순례자 즉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저 천국 살이를 구체적으로 하며 살아가야지 않습니까? 천국 살이가 기쁨의 삶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의 삶이란 말이에요. Joyful life죠. 그렇죠? 하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란 말이죠. 이것은 결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산소몽으로 가질 수 없는 비밀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면하기를 즉 크게 소리쳐 내 곁으로 오라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해드린 것 위에 다른 복음은 사실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복음만 바른 복음이에요.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 거짓 복음에 강요해 여러분들 신음하실 것도 아니고 그 거짓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실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자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해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사람이 거의 악마와 같은 말과 행동을 날마다 내뱉고 있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동일한데 이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몸짓을 보였던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100명이 있었다. 각 주에 한 명씩 우리가 적어도 한 명씩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100명이 힘을 합해서 아마도 돈을 모으겠죠. 그래서 광고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반이민 정책 그리고 난민의 유입 반대를 천명했던 트럼프에 대해서 규탄하는 광고를 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행동이 여러분들 복음적인 행동입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 기독교 협의회인가 교회 협의회에 비상시국 뭐 어쩌고 하는 데에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K라고 하네요. 기독교 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미국과 한국에서 두 군데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 여기에 참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조인을 하지 않았더라. 힘을 보태지 않고 이름을 내놓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 복음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그렇다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뭐 설령 저에게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 못할 입에 올리지 못할 여러 가지 욕이라든가 그 밖에 개인적으로 뭐 적지 않은 그 물질 사용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리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드렸던 말씀이 우리 김쌤에게도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데 왕따라는 거룩함을 즐기십시오. 왕따가 구별됨인 줄 아십시오.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됨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그 왕따라는 거룩함을 즐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러한 일을 진행해 오면서 기쁨이 있었으면 있었지 마음에 그 영적인 부담감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옴으로 여전히 저는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승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아주시는 그 의의 길로의 인도하심 덕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간증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모색하며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